눈을 닫은 채로 나 살아가는 게 익숙해. 지금은 그 어떤 말들도 내겐 전혀 위로가 되질 않나. 별거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. 마음을 비워도 웃을 수 없잖아.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. 저기 그 어느 곳에도 행복은 없었어. 그래 웃어줘. 진심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웃어줘. 너를 보며 다 잊을 수 있게. 내 생각만에 미안해. 온 세상이 슬픔으로 뒤덮여도 약해 빠진 나를 위해서라도 너만은 내게 항상 웃어줘. 눈을 감은 채로 너의 목소리만 듣고 싶어. 지금 이 순간 너와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. Yeah. 내 앞에서 웃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. 힘이 들 때면 나에게 기대해.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. 너 없는 어느 곳에도 행복은 없었어. 그래 웃어줘. 진심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웃어줘. 너를 보며 다 잊을 수 있게. 내 생각만에 미안해. 온 세상이 슬픔으로 뒤덮여도 약해 빠진 나를 위해서라도 너만은 내게 항상 웃어줘. 기댈 곳이 하나 없는 날 버리지는 마. Yeah. 알아 내가 이기적인 것. 나 바라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. Wow. 사실 나 두려워. 좋으니까 그래 웃어줘. 널 보면 다 잊을 수 있게. 내 생각만에 미안해. 온 세상이 슬픔으로 뒤덮여도 약해 빠진 나를 위해서라도 너는 내게 항상 웃어줘. 웃어줘. 웃어줘. 웃어줘.